하늘 넘고 물을 건너 고향 찾아서 너 보고 찾아왔네 두 매나 산꽃 도라지 꽃핀 그날 맹서를 걸고 떠났지 산딸기 물에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타향해 아니 가련다 불필이 불며 불며 노래하면서 너와 살련다 오늘 너무 죄를 너무 옛집을 찾아 물방아 찾아왔네 달 뜨는 고향 새소리 정다운 그날 울면서 홀로 떠났지 구름은 흘러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타향해 아니 떠나리 수수밭 감자밭에 씨를 뿌리며 너와 살련다